HUBS. "먼 나라, 이웃 나라." 매주 수요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국제 이슈들을 쏙쏙 정리해드리는 먼 나라 이웃 나라 비행기에 탑승하신 학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 이웃 나라들에선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 나라들에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국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비행기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오늘은 권아인 조윤희 기자와 함께 폴란드로 향합니다. 아타코바냐 również Unii Europejskiej, bo wszyscy doskonale wiemy, że granica Polska jest również granicą Unii Europejskiej. 우리 모두는 폴란드의 국경이 유럽 연합의 국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폴란드와 유럽 연합을 공격하기 위해 난민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인 마리우스 블라슈차크의 말입니다. 유럽으로 향하려는 대규모 중동 이주민들에 의해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은 벨라루스가 유럽에 타격을 주고자 이주자들의 유럽행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는 최근 벨라루스에서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진입하려는 이주민들 수백 명을 내쫓았습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국방부는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 대규모 이주민의 초기 진입 시도를 일단 차단했다고 설명했죠. 그렇지만 긴장 상태가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 순간까지도 폴란드와 벨라루스 접경인 쿠즈니차 지역에는 이주민 수천 명이 유럽행을 대기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 당국이 이 지역에 이주민 캠프를 차리고 이주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를 폴란드와 EU,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벨라루스가 기획한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규정했는데요. 하이브리드 위협이란 군사력 사용을 자제해 공격 주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격 의도를 숨기면서 타격을 가하는 전략입니다. 벨라루스는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에서 이주민들을 자국에 데려오기 위해 특별 비자를 발급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벨라루스는 국제사회가 난민들을 도와야 한다며 서방이 제기하는 의혹과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이번 난민 위기에 대해 러시아까지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 사태는 서방의 책임이라고 하며 참견하고 나섰는데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나토와 EU 국가들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오랜 기간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상대로 추진한 정책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서방은 이 국가들의 서방식 민주주의, 스스로 해석하는 방식의 민주주의를 강요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에서 긴장 상태를 강화시키고 있는 난민 사태는 그저 우리에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나라의 일인데요. 폴란드 난민 사태를 두고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난민과 이민들의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서 인도주의적 원칙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난민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이용되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난민 사태가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폴란드가 밀려드는 난민으로부터 서유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자, 그동안 사법개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EU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미국 등이 일제히 폴란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하나가 돼 폴란드를 지지하는 것은 그동안 양측이 문화적 충돌과 사법개혁 등을 놓고 사안마다 충돌해온 것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인 일입니다.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는 최근 우리는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경에서 벨라루스의 추가 도발 위험을 경계하고 동맹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벨라루스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러시아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 4대를 10일과 11일 연이어 벨라루스 영공으로 파견해 초계 비행을 펼치며 나토를 겨냥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러한 나토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벨라루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유럽행을 원하는 난민들을 상대로 거액을 받고 망명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벨라루스 정부가 운영하는 최대 여행사인 센트르 쿠어오르트는 난민들을 상대로 벨라루스행 항공권과 폴란드 국경까지의 안내 서비스를 묶어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라크 출신 난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터키 이스탄불에서까지 난민들을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결국 난민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먼 나라 이웃 나라. 오늘 비행에선 유럽연합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에서 발생 중인 난민 사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선 유럽으로 향하려는 대규모 중동 이주민들을 두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사태가 긴박해지며 폴란드, 벨라루스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 나토, 미국, 러시아 등이 개입하면서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난민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4년 발생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구 여러분, 우리 비행기 이제 다시 한국에 도착해 착륙합니다. 오늘 비행을 함께한 보도의 권하인 조윤희, 기술의 김용성, 저는 민다인이었습니다. HUBS